그림자 남았거든 마음에 새긴 정을 지우지 마오 지난 일들이 우리 마음 흔들어도 우리는 다시 만나리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대의 가슴에 내 그림자 남았거든 마음에 새긴 정을 지우지 마 조각배 하나 두둥 실떡 한다 이 넓은 세상에 외로운 내가 터벅터벅 걸어간다 때로는 외로움에 울기도 하네 잠깐씩 스쳐가는 기쁨 속에 서글픈 추억일랑 날려버리고 너도 가고 나도 간다 가다가 헛가면 쉬어나가지 멀고도 험한 길 누구나 행복을 찾아가는 길에 바람 불고 비도 온다 오늘도 가슴 속에 꿈을 안고서 너와 나 우리 모두 가고 있네 누구나 행복을 찾을 때까지 때로는 뒤돌아본다 노을의 기대 서서 지나온 비안길 슬프긴 해도 너털 웃음 웃고 간다 별이 저 하늘에 반짝이면서 희망 속에 살아가라 손짓하라

홀로 남은 별처럼 혼자 혼자서만 슬퍼져요. 겨울 바닷가에 조개 껍질 죽듯이 허전하고 쓸쓸해요. 그대 떠난 지금 그대와 다정했던 시절 그때가 자꾸만 생각이 나요. 자꾸 그대 떠난 지금은 깊은 산 속에 홀로 우는 새처럼 혼자 혼자서만 슬퍼져요. 세상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가자. 당신은 말했어요. 하늘과 땅 사이가 아무리 넓다 해도 사랑으로 가득 채우며 맑고 아름다운 사랑의 꽃 피워보세. 우리들의 사랑 그 누가 우리 사이 갈라놓으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의 꽃 피워보세. 강물을 보니 어슬피 있고 흰 구름이 흐르네. 그리운 모습이 손짓을 하네. 헤어지지 말자고 여기서 살자고. 아정다운 목소리 다정하게 속삭여주네. 언제나 미소 지으며 끊임없는 샘물처럼 사랑을 주시는 어머니. 비바람 부는 날에도 눈보라 치는 밤에도 오랜 세월 한결같이 모든 정성 바치셨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수없이 오고 가지만 커가는 아들을 보며 당신을 잊고 산 세월, 세월들. 높으신 사랑과 은혜 무엇으로 갚으리까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성당에 종이 울리면 날마다 기도합니다. 오래오래 사시도록 전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베 마리아 나 지금은 저리 들어 어머님 말씀 새기며 이 세상에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살아갑니다. 주세요. 나의 가슴 녹이면서 애달픈 사랑을 하던 정친 그리운 그날 그녀는 고왔지 말수도 적지만 정말 순하고 착했어 마음은 사랑하면서 말로 내지 못해 가슴만 혼자 태우던 청춘 그리운 그날 조용히 내리는 비야 창가에 내리는 비야 자꾸만 피어오르는 내님을 잡아주려마 조용히 내리는 비야 내 마음에 내리는 비야 아무리 불러보아도 대답이 없는 님에게 그리움 전해주려마 조용히 내리는 비야 내 마음에 내리는 비야 아무리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님에게 사랑 전해주려마 노래하는 마음에

그쯤에선가 꿈은 이루어지겠지. 오늘도 제자리를 돌고 도는 몽마요. 지나간 날의 사랑의 추억이 못 견디도록 그리우며 두 눈을 감고 나 홀로 슬픔을 잠재우네. 없어 찾아가니 사랑한다는 한마디 그 말을 하지 못해 애타네. 한들 무엇 하나 차라리 눈을 감고 지우려 해봐도 그리운 걸 어떡해요. 아름답던 그 시절이 무지개처럼 지금도 내 마음을 울려주는 당신의 모습 잊으라 하시기에 미련 없이 잊었는데 또다시 떠오르는 당신의 그 모습이 그리운